1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침 일출은 어디에서 만나도 참으로 감동스럽지요. 높은 산에서 만나는 일출도 넓은 틀에서 만나는 일출도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는 오클랜드에서 만나는 아침의 햇살도 그렇습니다. 큰 바다를 한참이나 지나 떠오르는 오클랜드의 일출은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로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헤스팅스가 1830년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동쪽 기스본,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상에서 아침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스본 가까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이 곡을 작사한 헤스팅스와 같습니다. 그곳 헤스팅스 근처의 테마타 팩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지요. 찬양을 올려야 하는데 잠시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이 드네요. 다시 돌아와서 차분하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헤스팅스는 음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곡은 그가 1830년에 작시한 찬송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감동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1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찬송 550장 1절은 시편 50편 2절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시온의 아침은 기쁘고 밝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 이르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시온은 그 옛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요 당연히 슬픔과 탄식은 빛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어두움이 되지요. 일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모양새 또한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출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인가 복을 빈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과 제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지요. 이 곡의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매여 있던 삶에서 구속되어 나옴같이 또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옴같이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은혜로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음유를 붙인 것인데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가사에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면 황무지가 비옥한 땅으로 바뀌고 사막에는 백합화가 피어나는 놀라움으로 바뀐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의 기쁜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와 이사야 2장 4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바다와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있지요. 무척이나 스케일 있는 리듬의 이 곡은 로엘 메이슨 박사가 1833년에 이 가사를 가지고 작곡하여서 작시자인 토마스 헤스팅스 박사와 함께 예배 인도자용 찬송가로 발표하였습니다. 토마스 헤스팅스의 작사도 그렇고 로엘 메이슨이 만든 작곡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장엄하게 표현했고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잘 드러낸 찬송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미였습니다. 영광이 빛나나지